사냥을 나간다. 왜요 왜요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. 강원도라 금강산으로 꿈 사냥을 나간다. 망군대 장군봉 두령담을 넘어 기로봉 꼭대기 당도하자. 까투리 한 마리 푸르릉 아니 내 방울이 놀러 사냥을 나간다. 후유 후유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. 후유 후유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. 까투리 사냥을 나간다. 댕글롱 아띵.